어쩌면 우리 다른 길 위에 서 있었나 봐. 시간이 해결해 준단 말, 그 말을 너무 믿었나 봐.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진 너를 보고 있는 게 난 힘들어. 너 없이 난 안 돼.